아,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민수기를 강의해 볼까 고민하던 때는 이 민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산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았고 망설이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딛고 이 민수기라는 큰 산을 오르고 나니까 그래도 저에게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모세오경의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했고,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들이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좀 단편단편 전하느라 조금 전달이 모두 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요. 또 다음번에 이 민수기 강의의 결론 시간을 한번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도 함께 이 민수기의 결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 사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저희가 36장을 읽었는데 이 36장을 읽은 게 어떤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은 느낌이 나십니까? 저는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 36장을 읽으면서 뭐야? 이 부분은 결론 같지가 않은데? 그냥 뭐 에필로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첨부문서로 해야 될까? 심하게 말하면 사족 같은 느낌도 들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나눴던 35장이 훨씬 더 결론이라고 말하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설명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떼어서 주는 것이죠. 3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펼쳐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일주일 중 주일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또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의 대표로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대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여섯 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이 도피성은 뭐 하는 겁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지은 자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마음 먹지 않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데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완충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이스라엘 나라만이 도피성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이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35장 다음에 이 36장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인데 그들의 가정에 남자가 없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외로 인정해서 그들에게 여성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에게도 그들이 한그 지파와 한 족장으로 인정을 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지파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또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상속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므낫세 땅에게 분배받은 그 땅인데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므낫세의 땅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문제들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론 같습니까? 전혀 결론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 부분을 굳이 이 민수기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이 부분이 민수기의 결론이 그저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도피성이나 이런 것으로 그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의 결론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뒤에다가 덧붙여 놓은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그리고 결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이고 아주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안에 누워 삶을 되돌아본다면 거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다른 것들이었다면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었다고, 많은 일들이 정말로 그만큼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약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진짜로 사소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꼭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한다는 그런 말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그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 나라나 또는 역사상에서 한 나라나 또는 이 사회에서 기업 하나가 급격히 몰락하는 그 대부분의 원인은요, 사소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이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들이, 그리고 잘못 판단한 그런 나라와 기업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중에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 네, 바로 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선수들 중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그 두 선수의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20만이 돼야 그 청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20만에 도달하는 시간이 역사상 가장 짧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이 빙상연맹 자체가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 세우는 거, 파벌. 이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이 빙상 스포츠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그 선수들이 잘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발단한 겁니다. 그 두 선수도 그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번 이 팀 추월 경기에서 정말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팀 추월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기인가면요.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이 두 팀이 반대쪽에서 이 트랙을 도는데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세 번째, 3번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쨌든 세 명 중에서 기량 차이가 나고 세 명 중에서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평균을 내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 팀 추월은 밀어주는 게 허용이 됩니다. 같은 팀이 서로 밀어주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서서 타던 그 1번 선수가 지치면은 그 선수가 2번으로 들어오고요. 2번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3번 선수가 그 1번 수고한 1번 선수를 밀어주면서 가는 게 이 팀 추월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 팀워크, 팀 성적이 가장 중요한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버렸습니다. 이 두 선수가. 그리고 파벌을 선택했죠. 그러면서 팀원을 버렸습니다. 3번 선수를 버리고 그냥 둘이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3번 선수의 기록은요. 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느리고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 둘이 들어간 것은 빨리 들어갔을지라도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이 두 선수는요. 그 책임을 아마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금 이따 8시 한 50분쯤에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경기를 합니다. 메달과는 상관없는 이제 순위 결정전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은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요. 전체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의 크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산의 전체를 보고 끝부분을 보면 다음번에 그 산을 올라올 때 아, 내가 이 길로는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 길로 올라와야 빨리 올라올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겠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쓴 진심상이라는 책 중에 이런 글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 등동산 이소노, 등태산 이소천하.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공자가 동쪽 산에 오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이더라. 그리고 공자가 태산에 올라 보니까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큰 것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36장,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상속 문제는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민수기의 본문인 것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가 절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가 보여주는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그 백성의 일 중에서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데 사소해 보이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므낫세 이 지파의 수령들이 왜 찾았습니까? 자기 땅이 없어질 그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배해 받은 땅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결론으로 빠지게 되지 않나요? 땅은 재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인데 그러면 오늘 민수기 36장은 우리에게 땅 부자가 되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 이 구약.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땅의 개념은요. 오늘날 이 부동산의 개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뭐와 개념이 같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 아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기업, 자기의 위치를 상징하고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영계, 영원히 거주하는 영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사상이나 슬로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로,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치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 땅, 그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이들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들이 걱정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은요, 민수기의 결론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성막과 제사와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면서 계수하면서 거기에 넣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것을 위해서 또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문제 제기에서 정말 현실로 실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면 되잖아.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단순함입니다. 초반부에 제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소한 것과 이 단순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단순함이라는 건 뭘까요? 본질 외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고 깎아낸 게 바로 단순함입니다. 사실 고수라는 것,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것. 이번에 그 정현이 프로, 그 정현이 테니스 경기하는 거 보셨죠? 어느덧 그가 진짜 프로다운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진 겁니다. 쓸데없는 동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프로 선수들은요, 똑같은 동작을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아니 죽을 때까지, 선수 생활 그만둘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폼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정말 나쁜 버릇들, 나쁜 동작, 나쁜 폼 다 버리고 정말 좋은 폼 하나만을 딱 남기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 중에서도 프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 그 탑10 뭐 이렇게 랭킹에 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을 단순하게 가져간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중한 것 그것만 남기고 그러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깎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뭘 모르는 순진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함을 추구하는데요, 그 단순함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을 얻기란 복잡함을 얻기보다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깔끔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한번 이것을 거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의 상황은 너무 많은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덮을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차 닛산 아시죠? 이 닛산을 되살려낸 일본 최고의 경영자로 꼽혔던 카를로스 곤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한다. 오늘 제 설교가 복잡했나요? 그러면 저는 아직 아마추어인 거고요. 아무튼 신앙에 있어서요, 이 단순함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강조하셨을까요?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정말 비유의 대가이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단순함 때문입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단순 명확하죠. 배고파! 응애, 응애. 기저귀 갈아줘! 응애, 응애. 단순합니다. 근데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저희 둘째 하루는 저에게 오는 이유가 너무 확실하고 명백합니다. 쌍둥이보다 먼저 아빠 품에 안기는 거죠. 저희 막내딸 하라가 저에게 달려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뭘까요? 핸드폰 내놔입니다. 핸드폰 내놔. 단순한 것은요. 강력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슬로우부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단순함. 이 단순함이 신앙의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단순함을 바울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가 올해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단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강력한 단순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사순절이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위한 2018년이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위한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